광명성절 경축준비원회가 최근 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각각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명성절 경축 영국준비위원회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최근에 결성됐습니다.